게 없다는 게 없다는 게 진짜 뭐 같은데 흔한 꿈조차 없다는 게 한심한 걸 알았다는 게 하란대로만 하면 된다면 대학 가면 다 괜찮아 그런 말들은 믿은 내가 병신이지 나 죽지 못해 사람 술이나 좀 줘봐 술이나 좀 줘봐 오늘은 취하고 싶으니 제발 말리지만 뭐든 좋아 뭐든 좋아 백수 새끼가 술 마시는 건 사치지만 취하지도 않은 버틸 수가 없어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모두가 달리는데 왜 나만 여기서 So far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따라가는 꿈이 있다면 Don't far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따라가는 꿈이 있다면 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을 함께하길 Dream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리 Dream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하리 그래 시발 죽지 못해서 살아 하고 싶은 게 없단 건 말이야 무엇보다 괴로운데 외로운데 주변에선 하나같이 정신 차리 난 말뿐이네 화풀이에 상대는 뭐 나뿐인데 뭘 화풀이해 매일 아침에 눈 뜨는 게 숨 쉬는 게 친구와 가족조차 멀어져만 가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조급하네 나 혼자인 기분 나 혼자인 지금 모든 게 사라졌음에 신기도처럼 사라졌음에 사라졌음에 이젠 빌어먹을 나조차도 사라졌음에 이렇게 세상에 나 버려지네 그 순간 하늘과 멀어지네 떨어지네 So far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따라가는 꿈이 있다면 Don't far away 나에게도 꿈이 있다면 따라가는 꿈이 있다면 삶의 끝을 함께하길 Dream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리 Dream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하리 자리가 어딜지라도 반대하리 Dream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할지언정 끝은 창대하리 그대의 창조와 삶의 끝에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반대하리 결국 시련의 끝에 만개하리 Oh, far away 우주와 산의 끝에 함께하길 Dream. 그대의 자리가 어딜지라도 관대하리 Dream. 결국 시련의 끝이 만개하리 Dream. 시작은 미약할지 언제 끝은 창대하리 Dream.